꽃도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손짓을 퍼주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용서하게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구슬